한국개미와 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제 제가 출근길에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승용차 두 대가 길가에 서 있고요. 넥타이 메고 점잖게 생긴 앞차의 운전자가 뒤차 앞 범퍼에 한쪽 다리를 올려놓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넥타이 메고 점잖게 생긴 뒤차의 운전자는 멍하니 오가는 행인들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알고 보니까 운전 중에 서로 다투다가 급기야는 차를 세워놓고 신경전만 말없이 펼치는 중이었더라고요. 비록 다른 차들은 통행이 좀 불편했지만 고함도 지르지 않고 멱살도 잡지 않은 채 싸우는 모습. 우리가 흔히 보는 모습은 아니어서 일단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어떠세요? 침 튀기고 싸우는 것보다야 의식이 한 단계 발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영화 파라다이스 중에서 피브 케이츠의 노래 파라다이스였습니다. 하이틀로 강경구 씨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죠? 자, 오늘은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 시간입니다. 숨겨진 좋은 비디오 가운데 한 편을 오늘은 골라봤는데요. 존 유스 감독 하면은 나 홀로 집에 그 홈얼론을 제작했고 내 사랑 컬리스를 감독한 홈코미디 감독으로 잘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나 홀로 집에를 연출한 크리스 컬럼버스 감독을 비롯해서 만만찮게 자기 사단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85년에 제작된 그의 영화 Breakfast Club이 오늘 귀로 보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부모들이 지나치게 관심을 보여서 아님 지나치게 무관심해서 문제를 일으킨 다섯 명의 청소년들이 주인공입니다. 존 유스 감독은 이 청소년들의 입을 통해서 현재 미국 가정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아픔은 어떤 것인지 묻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감독의 시각이 아주 진지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화들과는 확연히 틀리다. 새로운 청소년 영화다. 이런 평가들을 받았죠. 에밀리오 에스테베스를 위시해서 다섯 명의 청소년 연기자들. 이들은 나중에 세인트 엘모스 파이어에서도 대부분 다시 나오는데요. 그들이 펼치는 연기가 아주 사실적이고 또 감동적이어서 이 영화가 주는 감동에 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정동의 백용현 씨. 오랜 기다림 끝에 새로운 만남이 있었는데 오늘 바로 그 만남의 주인공 정은희 씨의 생일이라고요. 전농동의 양경모 씨 그리고 은평구 불광일동의 아주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배온누리 씨 그리고 이쁜이 황이라는 친구 황희경 양의 생일을 축하해 주신 광주 북구 중흥 3동의 최한별 양도 함께해 주시겠죠? 잠시 후에 여러분 곁에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Ay, no me puedo quejar, ni me obligas ni te obligo, me invitaste a huir con 우리가 빛나고 있다. Yo quería volar. 더 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봤어요? 소설 좋아하는 내가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빼놓겠어? 대상 작품인 최수철의 얼음의 도가니인 젊음, 꿈, 방황을 그린 명작이죠? 이야, 벌써 읽었네. 저도 명작 읽는 고상한 여자라고요. 문학사상사의 이상문학상 작품집.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예술학교. 제1부 사랑배달부 눈물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플립행어. 영화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보다 더 큰 감동으로 기억될 영화음악. 클립행어. 영화와 영화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폴리그램이 전합니다. 폴리그램. 스무 살 지금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띠야. 스무 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캐스터리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세계를 침묵시키는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사전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사냥 큰 냄비. 와, 멋지다. 옛날 생각나는데. 파, 마늘, 달걀에 고춧가루 풀어가지고 큰 냄비에 알칼하게 끓여먹던 그 맛. 와, 스프가 3개씩이나 푸짐하다. 사냥 큰 냄비. 역시 냄비는 커야 맛있어요. 아,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의 복김이 주근깨 비타민C의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여자의 남정. 어떤 바람으로 너의 엉킨 머릿결 흩날릴까. 장편소설 여자의 남정. 멀어지는 뒷모습에 입술 깨물다 둘러본 세상이 너무 막막해. 김한길의 소설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도서출판 해냄. 전화 한 통화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700-8883. 전화 한 통화로 하루가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음악 감상, 노래방, 음악 퀴즈. 다 안 끝났는데. 다이어리등까지 700-8883. 그래서 꾸러기 전화입니다. 자, 준비됐지? 응, 700-9908. 아! 조심해, 함정이야. 다리 어딨지? 이렇게 찾아왔구나. 야, 드디어 찾았어. 선물도 푸짐한데. 새로운 차원의 전화 퀴즈 게임 크리스탈을 찾아라. 700-9908. 1984년 3월 24일 토요일 아침 일리노이주 셔머 고등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라 텅 빈 학교 도서실에 다섯 명의 아이들이 찾아듭니다. 반성문을 쓰기 위해서죠. But we think you're crazy to make us write an essay telling you who we think we are. 모범생인 브라이언, 레슬링 선수인 앤드루, 또 바구니라고 불리우는 앨리슨, 공주로 통하는 클레어, 그리고 범죄자가 별명인 벤더. 이렇게 남자 셋, 여자 두 명이 모두 오늘의 주인공들입니다. 웰, here we are. I want to congratulate you for being on time. 오늘 하루 그들을 책임질 선생은 생활 지도주임인 버논 선생입니다. I don't think I belong in here. It is now 7:06. You have exactly 8 hours and 54 minutes to think about why you're here. 지금이 오전 7시 6분. 앞으로 8시간 54분 동안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Move from these seats. All right, people, we're going to try something a little different today. We are going to write an essay of no less than 1,000 words. Describing to me who you think you are. This is a test? And when I say essay, I mean essay. 오늘 반성문은 좀 색다릅니다. 무조건 잘못했다는 내용 대신에 누군가에 대해서 천자 이상으로 글짓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버논 선생이 도서실을 나가자 곧이어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머리를 풀어헤쳐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눈에는 시꺼먼 마스카라를 잔뜩 바른 바구니 에디슨이 손톱을 깨무는 소리입니다. You keep eating your hand, you're not going to be hungry for lunch. 손톱을 먹고 있으니 점심은 필요 없겠어. 범죄자 벤더가 비아냥거립니다. 불량스러운 옷차림 만큼 행동 거지 또한 뒷골목 깡패 같은 벤더. 아무데나 침을 뱉고 아무에게나 시비를 걸더니 큰 소리로 노래까지 흥얼거립니다. Who are you?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Can't believe this is really happening to me. Oh, shit! So, are you guys like boyfriend, girlfriend? 벤더는 공주 클레어에게 못된 어른들처럼 짙은 농담도 서슴지 않지요. Come on, sporto. 부잣집 아가씨, 내가 사랑해줄까? Go to hell! 클레어와 레슬링 선수 앤드류가 발끈합니다. 다투는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버논 선생이 기척을 보이자 이제 벤더는 도서실 문을 닫자고 제의합니다. What do you say we close that door? We can't have any kind of party. 그런 그에게 앤드류가 경고합니다. You know the door's supposed to stay open. So what? So why don't you? 이곳엔 너만 있는 게 아니니 혼자 설치지 말라는 거지요. I knew you had to be smart to be a wrestler. 그래서 벤더는 앤드류에게 시비의 화살을 돌립니다. 레슬링 하는 놈들은 머리가 나쁘다는 거죠. 앤드류가 맞받았습니다. Well, I'll just run right out and join the wrestling team. 이 학교의 문제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벤더는 태연합니다. 오히려 클럽 활동이 필요하다는 클레어와 모범생 브라이언이 비아냥됩니다. Do you belong to the physics club? That's an academic club. So? So academic clubs aren't the same as other kinds of clubs. Ah. But the dorks like him, they are. What do you guys do in your club? In physics, well, we talk about physics, properties. 벤더에게 그런 클럽 활동은 모두 꼴보기 싫은 특수층 애들이나 하는 짓이니까요. 버논 선생이 물을 먹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순간 벤더는 정말로 도서실 문에 나사를 뽑아버립니다. 활짝 열렸던 문이 소리를 내며 닫혀버립니다. 버논 선생이 뛰어왔습니다. Why is that door closed? Why is that door closed? How are we supposed to know? 누가 그랬냐고 추궁하지만 이때만큼은 다섯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We're just sitting here like we're supposed to. Who closed that door? I think a screw fell out of it. It just closed, sir. 모른다고 그저 시키는 대로 꼼짝 않고 앉아만 있었다고 시치미를 뚝 떼지요. The door's way too heavy, sir. Vernon 선생은 의자와 잡지 진열대를 끌어다가 문을 열린 채 그대로 두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같이 잘 되질 않습니다. Yeah. I expected a little more from a varsity letterman. You're not fooling anybody, Bender. 이제 버논 선생의 화살은 벤더에게 집중됩니다. 하지만 지지 않고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벤더. Eat my shorts. You just bought yourself another Saturday, mister. Oh, I'm crushed. You just bought one more right there. Well, I'm free the Saturday after that. Beyond that, I'm going to have to check my calendar. Good, because it's going to be filled. We'll keep going. You want another one? 말대꾸 한 번에 토요일 반성문 쓰기 한 번. Are you through? No. I'm doing society a favor. So? That's another one right now. I've got you for the rest of your natural born life if you don't watch your step. You want another one? Yes. You got it. You got another one right there. 벤더는 앞으로 일곱 번의 토요 등교를 벌칙으로 받게 됩니다. 7시 45분. 아이들은 이미 자세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구두에 불을 붙여 담뱃불을 당기는 벤더. 자리를 이동하지 말라는 버논 선생의 지시 때문에 소변을 참느라 몸을 비트는 브라이언. 손가락에 아프도록 실을 칭칭 감다가 마구 비듬을 타는 에리슨. 누구 한 사람 글짓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모두 잠이 들어버립니다. Who has to go to the laboratory? 10시 20분. 이제 자리를 뜨지 말라는 버논 선생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벤더는 서가 위에 올라가서 책을 찍기 시작합니다. Hey. You grounded tonight? I don't know. My mom said I was. 그리고 앤드류는 은근히 클레어에게 데이트를 신청합니다. Big party at Stubby's. Parents are in Europe. Should be pretty wild. Yeah? Yeah, you gonna go? I doubt it. How come? Well, because if I do what my mother tells me not to do, it's because my father says it's okay. It's like this whole big monster deal. It's endless and it's a total drag. It's like any minute. Divorce. What do you like better? 술주정뱅이인 엄마가 싫은 클레어는 엄마를 괴롭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작정입니다. No, I mean, if you had to choose between them. Dork. Yeah. You are a parent's wet dream, okay? 벤더가 이번에는 모범생 브라이언에게 부모로부터 사랑받는 소중한 아들이 여긴 왜 왔냐면서 빈정댑니다. Face it. You're a neo maxi zoom dweeby. What's your name? What's yours? Claire. Claire? Claire. It's a family name. 벤더의 뒤틀린 농담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부잣집 딸인 클레어를 또다시 희롱합니다. Are you a virgin? I'll bet you $1,000,000 that you are. Let's end the suspense. Is it gonna be a white wedding? Why don't you just shut up? Have you ever kissed a boy on the mouth? 남자하고 입 맞춘 적이 있느냐? 브레이지 없이 브라우스를 입어본 적 있느냐? Over the bra, under the blouse. 클레어가 곧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I said leave her alone. 더는 못 참겠다는 듯이 앤드류가 나섭니다. You gonna make me? Yeah. 레슬링 선수답게 3번 에펜더로 쓰러뜨리시죠. Why not? Cause I'd kill you. 바지 주머니에서 칼을 뽑아대는 밴더. 앤드류는 순간 긴장합니다. 밴더가 칼을 책상에 꽂으면서 내뱉죠. 자신은 그저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을 도와주려는 것뿐이라고요. I'm trying to help her. 11시 30분, 점심시간입니다. 밴더가 난데없이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자 나머지 네 아이들도 곧 따라 봅니다. 이제껏 한마디 말도 없던 이상한 여학생 에리슨까지도요. All right, girls, that's 30 minutes for lunch. Here? Here. Well, I think the cafeteria would be a more suitable place for us to eat lunch in, sir. Relax. I'll get it. Grab some wood there, bub. You. 버논 선생이 앤드류와 에리슨에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오라고 시킵니다. You. Vodka. Vodka. When do you drink vodka? Whenever. 앤드류는 오늘 모인 학생들 중 처음으로 에리슨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Why are you here? Why are you here? 무슨 이유로 여기 왔는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여학생입니다. What are we having? Just your standard regular lunch, I guess. Milk? Soup. That's apple juice. I can read. 수프에 사과 주스. 브라이언의 도시락을 보더니 밴더는 그가 부모에게 귀여움 받으면서 계집애처럼 자란 홈보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브라이언을 흉내내지요. Son? Yeah, Dad. How's your day, pal? Great, Dad. How's yours? Super. Say, son, how'd you like to go fishing this weekend? Great, Dad. But I've got homework to do. That's all right, son. You can do it on the boat. Gee. Oh. Oh. 앤드류가 그럼 너는 어떠냐고 밴더에게 묻습니다. All right. What about your family? Mine? Yeah. It's real easy. 밴더는 술주정꾼인 아버지와 그 아버지에게 툭하면 얻어맞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흉내냅니다. Stupid, worthless, no good goddamn freeloading son of a bitch, retarded, big mouth, know-it-all asshole jerk. You forgot ugly, lazy, and disrespectful. Shut up, bitch! Go fix me turkey pot pie. What about you, Dad? Fuck you. No, Dad. What about you? Fuck you! No, Dad! What about you? Fuck you! 아! Is that for real? You want to come over sometime? That's bullshit. It's all part of your image. I don't believe a word of it. You don't believe me? No. No? Did I stutter? 앤드류가 믿질 않자 밴더는 팔뚝에 난 담뱃불 상처를 보여줍니다. You believe this? Huh? It's about the size of a cigar. Do I stutter? 자기 집에서는 차고에다 페인트를 엎지르면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요. That I need to sit with you fucking dildos anymore. 벤더는 아버지 얘기를 하다가 스스로 분노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상처가 꽤 깊어 보입니다. 한편 버논 선생은 점심을 먹다가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커피 자판기를 찾아 나서지요. Everything's polluted. Everything's polluted. The coffee, the food, the chemicals. 바로 그 순간을 틈타 다섯 명의 문제 아들은 이제 도서실 밖으로 진출합니다. 라카룸. 벤더가 이 라카룸에서 찾아낸 것은 마리화나였습니다. 드럭스. 마리화나를 숨겨서 실험실로 숨어드는 순간 복도를 통해 도서실로 걸어가는 버논 선생의 뒷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 버논 선생의 눈을 피해 도서실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의견이 서로 엇갈리지요. 특활실을 통해서 가자는 앤드류와 식당을 통해야 한다는 벤더. 아이들은 일단 앤드류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 특활실로 향하는 복도 끝에 철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순간 벤더가 자신이 희생양이 되겠다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복도를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버논 선생은 당연히 벤더의 뒤를 쫓고요. 결국 버논 선생은 체육관에서 혼자서 농구를 하고 있는 벤더를 찾아내 독방에 가둬버립니다. 버논 선생이 밖에서 문까지 잠궜지만 그대로 갇혀있진 않겠지요. A naked blonde walks into a bar with a poodle under one arm and a two-foot salami under the other. She lays the poodle on the table. 벤더는 천정 환기통으로 올라가 그 통로를 기어갑니다. 그가 천정을 뚫고 떨어진 곳은 바로 도서실입니다. 남아있던 학생들은 당연히 놀랐지요. 그런데 소리를 듣고 버논 선생도 달려옵니다. 하지만 자신들 대신 희생한 벤더를 동료들이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클레어의 책상 밑에 글을 숨기죠. 숨다가 책상에 머리를 부딪는 벤더. 그러자 일부러 소리를 내는 나머지 아이들. 벤더가 그 순간에도 클레어의 치마를 들춥니다. 양무릎으로 벤더의 머리를 쥐는 클레어. 클레어가 헛기침으로 벤더의 비명 소리를 감추자 나머지도 다들 헛기침을 해댑니다. 버논 선생이 나간 뒤 모두들 벤더의 마리화나를 경험삼아 피워봅니다. 콜록대는 클레어, 희죽대는 브라이언. 앤드루는 흥분을 참지 못하고 온 도서실을 뛰어다니면서 춤을 춥니다. 마치 저항의 몸짓처럼 팔을 내지르고 발을 차면서요. 그 시각 버논 선생은 학교 자료 조사실에서 기밀 서류를 훔쳐보다가 그만 청소부 칼에게 들켜버렸습니다.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50를 요구하는 칼. What are you gonna do for me, man? What would you like? Got 50 bucks? What? 버논 선생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도서실. 앤드류가 브라이언에게 이름을 묻죠. 그런데 대답은 에리슨이 합니다. Your middle name is Ralph, as in puke. 이름 랄프. Your birth date's March 12th. You're 5'9" and 3월 12일생. 키 5피트 9인치 반. 체중 230파운드. Your social security number is 04938-09133. 주민등록번호 043809-3. No. 에리슨이 브라이언의 신상을 깨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죠. 브라이언의 지갑을 이미 뒤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의 물건을 슬쩍 하는 일이 에리슨, 그녀의 취미입니다. Are all these your girlfriends? Some of them. What about the others? Well, some I consider my girlfriends and some I just consider. Consider what? 한편 클레어는 오전 내내 자기 자신을 괴롭혀온 벤더에게 왠지 끌립니다. 그의 말이 황당하고 속되긴 하지만 이제껏 자신을 둘러싼 큰 벽을 깨부수는 그런 말들이었으니까요. This is the worst fake ID I've ever seen. You realize you made yourself 68? I know, I know. I goofed it. 레슬링 선수 앤드루 역시 이상한 여학생 에리슨에게 눈길이 갑니다. You want to see what's in my bag? No. Holy shit. 에리슨의 가방 속에는 온갖 물건이 다 들어있습니다. 속옷도 있죠. 자유를 찾아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What's wrong? What is it? Is it bad? Real bad? Parents? 앤드류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문제가 부모님 때문이냐고요. 그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는 에리슨. 그녀의 상처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너무 무관심한 거였죠. What did you want to be when you were young? When I was a kid, I wanted to be John Lennon. 한편 버논 선생과 청소부 칼은 어느새 맥주잔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Girl, I've been teaching for 22 years. And each year, these kids get more and more arrogant. 버논 선생은 22년간 교편 생활을 해오는 동안 학생들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아 서글픕니다. 그런 학생들 때문에 자신까지 변하는 것 같으니까요. 칼이 그런 버논에게 묻습니다. Come on. Listen, Vern, if you were 16, what would you think of you, huh? Hey, Carl. 학생들이 선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학생들의 나이로 돌아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학생들과의 관계는 서로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오랜 시간 학교 청소를 해온 칼의 생각입니다. I tortured this poor kid because I wanted him to think that I was cool. He's always going off about, you know, when he was in school. 이제 문제 아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앤드류가 먼저 말을 시작했습니다. So I'm sitting in the locker room and I'm taping up my name. 그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학교 친구의 알몸을 비디오로 촬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의적이었죠. There's no way. It's all because of me and my old man. God, I fucking hate him. 앤드류로 하여금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건 바로 아버지입니다. It's a mindless machine that I can't even relate to anymore. Andrew, you've got to be number one. I won't tolerate any losers in this family. Your intensity is for shit. Win! Win! Win! 앤드류에게 늘 1등만을 강요해온 아버지. 레슬링 선수로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의 그 맹목성이 앤드류를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He could forget all about me. I think your old man and my old man should get together and go bowling. It's like me, you know, like with my grades. Like when I step outside myself, kind of, and like when I look in at myself, you know. 이제 브라이언이 말을 꺼냅니다. We had 8 weeks to do it, and then, you know, we're supposed to. It was like a lamp, and when you know when you pull the trunk. The light was supposed to go on, you know, but my light didn't go on. I got an F on it. I've never got an F in my life. 늘 A 학점만 받아온 그가 얼마 전 도자기 수업에서 F 학점을 받았습니다. I'll take shop. It'd be such an easy way to maintain my grade point average. Why do you think it'd be easy? 머리 나쁜 애들이 즐겨 듣는다고 생각한 그 수업에서 F학점을 받았다는 것. 아무리 실수지만 그러서는 인정할 수 없는 거였죠. 부모님 생각도 그렇고요. No, you're a genius because you can't make a lamp. I care. I was just thinking, I mean, I know it's kind of a weird time, but I was just wondering, what is going to happen to us on Monday? We're all together again. 브라이언은 오늘 이렇게 시간을 같이 보낸 네 명의 아이들이 이젠 친구가 된 것 같습니다. No. So on Monday, what happens? Are we still friends, you mean? We're friends now, that is? Yeah. 하지만 클레어 생각은 틀립니다. Yeah, I want the truth. That's a real nice attitude, Claire. Oh, be honest, Andy. If Brian came walking up to you in the hall on Monday, what would you do? 월요일이 되면 이곳에 모인 다섯 명은 서로가 모른 척할 것 같습니다. Exactly what you do. You'd say hi to him, and when he left, you'd cut him all up so your friends wouldn't think that you really liked him. You are a bitch! What would your friends say if we were walking down the hall together? They'd laugh their asses off, and you'd probably tell them that you were doing it with me so they'd forgive you for being seen with me. Don't you ever talk about my friends! You don't know any of my friends! 그렇게 단정지어 얘기하는 클레어가 못마땅하죠. You certainly wouldn't condescend to speak to any of my friends, so you just stripped to the things that you know. Shopping, nail polish, your father's BMW, and your poor, rich, drunk mother in the Caribbean. Shut up! And as far as... 클레어에게 쇼핑, 고급차, 술주정뱅이 엄마, 그런 것들만 평생 생각하라면서 소리칩니다. I hate you. Yeah? Good. You're so conceited, Clint. You're so conceited. You're like full of yourself. Why are you like that? I'm not saying that to be conceited. 자신의 순수한 생각들이 이렇게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적어도 오늘의 이 친구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말이에요. I don't understand what? You think I don't understand pressure, Claire? Well, fuck you! Fuck you! 그제서야 브라이언은 자신이 여기에 온 진짜 이유를 밝힙니다. 자신의 사물함에서 발견된 총 때문입니다. Because Mr. Ryan found a gun in the locker. 브라이언은 자살까지 생각했던 거죠. 그게 진짜 권총이었니? 에리슨이 묻습니다. It was a handgun. 브라이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합니다. 신호탄 총이었어. It's not funny. 앤드류가 비실비실 웃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이들 역시 웃음을 터뜨립니다. 브라이언 자신까지도요. 모두가 비밀을 털어놓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 이젠 정말 한 마음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모두들 브라이언이 튼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춥니다. 퇴교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 벤더는 환기통을 통해서 다시 독방으로 돌아갔습니다. Brian? Are you gonna write your paper? 남아있는 4명의 아이들은 작문을 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대신 브라이언이 대표로 버논 선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Don't be afraid. Don't stick that in my eye. I'm not sticking it. Just close it. No, wait. Just go like that. Good. 브라이언이 글을 쓰는 사이, 클레어는 에리슨의 화장을 고쳐줍니다. 마스카라를 지우고 머리도 예쁜 머리띠로 단정히 묶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클레어는 혼자 있는 벤더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주려고요. 에리슨 역시 곱게 변한 모습으로 앤드류를 향해 다가갑니다. 다섯 문제 아들이 이제 교문 밖을 나섭니다. 그들은 한나절 동안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브라이언이 남긴 편지. 그건 이런 내용이었죠. 친애하는 버논 선생님,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토요일 하루를 희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반성문을 쓰게 한 선생님의 태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편리한 해석을 내리시라고요. 우리를 머리, 운동선수, 바구니, 공주로 구별하시죠. 그리고 범죄자로도요. 우린 서로를 그렇게 봅니다. 우린 세뇌당했으니까요. 어떠세요? Breakfast Club 올린.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길어보는 한편의 영화, 존 휴즈 감독의 Breakfast Club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앉아서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세 번을 봤는데요. 저는 그 젊음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그 순수함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달아 봤었는데, 아까 전에 잘 전달되지 않은 장면이 한 장면이 있었어요. 에리슨이 머리를 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도화지 종이 위에다가 겨울 풍경을 그려놓고서는 그 위에다가 머리를 터는데요. 금세 그림이 살아 숨쉽니다. 그대로 눈이 내리는 것이죠.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서 정말로 감탄했었는데요. 이렇게 참신한 생각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이런 학생들을 모범생, 머리, 뭐 운동선수, 범죄자, 공주, 바구니 이렇게 단순히 묶어서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겠죠. 자, 여러분, 오늘 브렉퍼스트 클럽의 러브 테마 들으면서요.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